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 0시 50분 세상은 잠이도록 우유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붙잡아도 부딪히는 북포행 완행열차 기적소리 슬피 우는 정하게 떠나가는 대전발 0시 50분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했건만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린 심정 아하 젖어가는 북포행 완행 열차